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불안하다니까 만약 떨리기만 한 게 아니야 좀비가 되면 쏠리는 공 위성처럼 네 주위를 마구 맴돌려 해 더 가까워진다면 네가 가져줄래 이 떨림을